여러 가지 질문 나와요. 똑같아. 어느 나라 사람? 왜 한국 왔어요? 무슨 일 하고 있어요? 월급 얼마? 자기 나라 좋아, 한국 좋아? 언제 다시 가요? 우리는 소개하면, 아, 제가 콩고에서 왔어요. 뭐? 홍콩? 아니요, 콩고. 몽고? 아니, 콩고. 아메리카? 아니, 아프리카. 아, 아프리카. 이렇게 소리 나와요,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소리 나오면, 아, 아프리카. 이거 문제 많아요. 가난 사람, 위험의 사람, 배고파 사람, 우리나라 돈 벌어 때문에 왔어요. 또, 제가 한국에서 2002년 왔었어요. 난민으로 왔어요. 망명자로 왔어요. 난민? 난민가 뭐예요? 설명하면 세상에 미안한데요. 제가 돈 없어. 이거 1,000원 이따가 콜라 마셔. 아, 주소 있어요? 우리 집에 중고 옷 많아요. 제가 옷 보낼게요. 이런 거 한국 사람 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난민들, 가난 사람들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한국 사람들도 이 나라, 난민 나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4.19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은 초체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난민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정쟁 때 한국 사람들도 난민으로 많이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때 1980대 김대중 대통령 예를 들어서 난민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물어보면 김대중 미국에서 일본에서 난민으로 살았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 몰라요. 아, 아닌데 그냥 김대중 미국 갔었어요. 이승만 미국. No. 거기에서 무슨 비자로 살았어요? 난민 비자로 살았어요. 우리 한국 오면 사람들 난민 진짜 몰라요. 난민가 뭐야? 인종, 종교, 국적, 정치 문제 있으면 여기 자기 나라에서 보호부 만들어요. 보호부 만들면 빨리 돈만 가야 돼요. 다른 나라 가야 돼요. 어디 가면, 처음에 가면 도착하면 난민 아니에요. 망명해요. 인정 나오면 그때부터 난민입니다. 제가 한국 2002년 왔었어요. 인정은 6년 동안 인정 안 나왔어요. 고생 많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 피부 이렇게 사람들. 계속 어디 가면 길 이런 거 소리 나와요. 야야야야야 봐봐 이야 새까매 계속 이렇게 소리 나와요. 우리 계단 엘리베이터 타면 조심해. 혼자 엘리베이터 있으면 문 열으면 옆에 사람을 따라서 야야 흑교 야 계속 이렇게 소리 나와요. 엄마 왜 이 아저씨 얼굴 까매? 괜찮은 질문이에요. 근데 엄마 탑눈, 아, 아프리카 사람이야, 가난 사람이야. 제가 아줌마 이거 진짜 탑이에요? 미안해. 돈만 갔어요. 우리 지금 가족, 제가 한국에서 가족 같이 살고 있어. 애들.